Why do I live? 내일이 두렵고 어제는 떠올리기 싫어. Why do I live? 죽기 좋은 날 같아 오늘. I just wanna die today, yeah. 왜 내게 자꾸 살아가길 강요해? 내 뜻대로 태어나지 못한 채 내 뜻대로 죽지도 못하게 내 삶의 성공을 강조해 다 아니 그래 어쩜 내가 날 몰아세우고 다짐을 내서 괴로운 걸지도 몰라 전부 다 관심 없는 듯 눈물을 떨궈도 조용한 내 전화기와 집 남의 기준에 널 맞추지만 넌 너대로 자체가 아름다우니 실패해도 돼 도전해도 돼 무너져도 되고 일어나지 않아도 돼 주변에 널 사랑하는 모두와 사랑하고 숨쉬면 돼 시간이 갈수록 담기보단 비우는 게 변하고 새겨내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변해져 그래 사라지는 게 두려워도 또 사라지는 게 무섭고 용기는 자꾸 더 어두운 쪽에서만 넘쳤다 I love your life you just wanna live 이 노래 너를 위한 노래야 너를 위로하는 것도 동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저 난 I love your life 나와 닮은 네 삶을 눈여겨보고 너를 사랑할 뿐이야 난 계속 살아갈 뿐이야 수 있게 꿈 크게 가지를 깨져도 그 조각이 클 수 있게 외모가 돼야만 해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내가 나 자신인 게 이토록 어렵고 눈치가 보여 왜 How I feel oh how I feel 이런 느낌 다 잘 알지 숨 쉬는 것보다 숨 막히는 게 익숙한 것도 미쳐들지 오롯이 날 내뱉고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잠에 들고 싶어 내일 생각 없이 I love your life you just wanna live 살기에 저희는 너무 삶이 아깝습니다. 우리의 패배 의식에 젖어서 살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소중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 순간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.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심장 뛰는 삶을 좀 사십시오.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. 네. 아주 주위에 있는 그 꽃을 찾으시고요. 그 꽃 보러 가세요. Why do I live? 내일이 설레고 어제는 놓치기가 싫어. Why do I live? 웃기 좋은 날 같아 오늘. Yeah. I just wanna live today. Yeah. I love your life.